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갈등, 또 모든 저주, 또 모든 분쟁들은 그 안에 뭔가 화해하지 못한 그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 대립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생긴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해라는 말은 인간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자연과의 화해, 역사와의 화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인화된 표현일 뿐입니다. 동물들이 서로 응어리지고 서로 화해하고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각과 그리고 영적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이 화해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서 이 불화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뭘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는 행위입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않으면요 부끄러운 일도 수치심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어김없는 공통점이 있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멀어질 때 나는 어김없이 과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아집니다. 혼자 고개 흔드는 일 많고요. 그리고 늘 과거 속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더 비전의 사람이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꿈꾸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고 쪼그라듭니다. 과거에 시선이 갈수록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어디에도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의 증상들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뭐가 밀려오냐면 이 죄책감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책감이란 뭐냐면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형벌과 같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존재처럼 되어버리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예? 뭔가 불행의 예감 같은 거. 근데 그 불행의 예감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 그런 죄책감들 말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이를 상쇄할 만한, 예? 이것을 갚아줄 만한 어떤 다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아니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을 뿐이지.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뭘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워지기, 어떤 힘이 다 차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힘이 차지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억눌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빛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냥 오늘 느낌이 안 좋아. 오늘 기압이 좀 안 좋은 걸. 어제 늦게 잤기 때문이야. 아, 요즘 일이 많아서 좀 스트레스가 있어. 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장면을 돌려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너무 좋아.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뭉게뭉게 표정 보니까 그런 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동안 잠을 자고 났거나, 그죠? 아니면 통장이 쭉 계속 플러스가 올라갔거나, 아니 그냥 몸에 힘이 나서 막 견딜 수가 없거나, 냉장고 열으니까 막 온갖 탄산료부터 음료수 그 다음에 쫙 있어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될 거나, 그럴 때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참말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내적인 어떤 힘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억눌림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만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그 능력이 내 안에 담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제일 짐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방전된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 이거 제일 짐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물론 갖고 다녀야죠. 어디선가 충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충전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짐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속사람, 그건 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리와 그리고 증오가 그리고 저주받은 마음이 인간의 내면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과 그리고 밥 먹과 대립이, 그리고 추방과 유배와 또 그와 같은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라,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하나님이 다시 빛을 비추시게 하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게 하라, 그런 명령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업체에서 견적을 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계몽했던 그 창세기 3장의 이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죄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견적입니다. 거기서도 세 가지 견적을 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견적이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것부터. 네. 아,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죄는 우리들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 네가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냐, 그러면서 원망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너는 피해자이니까 너는 원망할 권리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불평을 토로하면요, 먼저 자기가 피해자임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피해자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주흥박팔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피해자로 사시나요? 나그네 된 삶을 살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운명의 피해자고 삶의 피해자인가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니까 왜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너에게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때 아담은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그래서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아닙니다. 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와,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거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근본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지혜가 생겼을 겁니다. 원망해야지. 우리가 잘못할 때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능적으로 그때 우리는 원망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할 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희생할 때 그때는 핑계를 준비해 두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던지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무언가 어떤 결단을 할 때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마음을 던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핑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우리가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살아보면 압니다. 자녀를 가질 때 만약에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경우는 어떡할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빛 안에 있으면 우리는 후회하거나 원망의 핑계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화는 피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해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스스로 희생자를 만들므로써 그는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 안에서 다시 불행의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주 상투적인 전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를 떠나 있는지를 긴급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피해의식이 없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안에는 어두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가 주는 견적은 뭐냐면요. 그런데도 뭔가가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불행한 결과가 드러나는데 그 불행한 결과가 당연히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그 불신앙에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그 욕망이, 그 어두움이 내게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원망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해법은 뭐냐면 덮어라 합니다. 덮어라. 예? 덮어라. 왜냐하면 죄도 은혜도 결국은 거기서 거기야. 잘 믿는다고 하는 놈이나 아니면 대충 산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선악이 개호사, 선과 악이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결국 운이 있고 운이 없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 같은 것이 환경의 탓이고, 그리고 그럴 것 같았으면 그 잘난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안 만들어 놨으면 됐을 텐데, 내가 그런 생각도 갖지 않도록 했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덮어라 해요. 따지지 말아라. 다윗이 은혜가 식었을 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이미 하나님 원망할 준비 했고요. 그 다음에 덮을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 자기 휘하장수, 충성스러운 휘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데려다가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신복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왔습니다. 오니까 다윗이 옛날 얼굴하고 달라요. 예, 뭔가 숨기고 있고 관계가 있으면요, 표정이 생깁니다. 순수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옷이 흘러져라 춤을 췄던 다윗이 아닙니다. 성군 다윗, 제사장 다윗이 아니고요, 뭔가 사연이 있는 얼굴이에요. 순수한 사람은요, 이 숯인 것 같지만, 즉 순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죄와 어둠에 대해서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리아가 다윗의 표정을 보면서 벌써 알았을 거다. 제 별명이 CCTV인데 은혜가 아주 밝을 때 얘기해요. 제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게 좀 구름이 껴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옥석 구별이 잘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견적도 잘 보이고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가서 전쟁 치르느라 수고했는데 아내하고 가서 저녁 보내고 그리고 가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려고 전쟁터에서 여기까지 불렀어요? 자기 혼자 와서 가족하고 아내하고 동침하고 가라고? 네. 여러분도 뭔가 감이 오죠? 안 와요? 네. 우리 아는 금방 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런 각주를 붙였습니다. 충신 우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아의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거예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 내가 우리아는 그건 아니겠지. 별과 같은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다윗,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고 그 다윗의 위를 축복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 어둡고 불행한 예감을 누르고 누르면서 그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나의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을 자고 오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분노한 표정이 보입니다. 분노한 표정. 예, 분노한 표정이야. 내가 자라면 가서 자는 거지. 다윗이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죄가 죄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해법 두 번째예요. 덮으면 덮어진다. 알 것 같지? 아무도 몰라.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네? 네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그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네 몫은 네가 챙기는 거야. 라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덮는 자를 도울 뿐이야.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술을 먹였어요. 예. 성군 다윗 없습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 없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습니까? 그 다윗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니까 그에게는 다시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또 집에 가서 자라오는 거죠. 우리아가 안 갑니다.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 날 다시 집에 가지 않았다고 복귀 신고를 하는 우리아에게 다윗의 얼굴은 싸늘하게 냉담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편지를 한 장 주는 거예요. 요압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하라. 우리 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살생부라는 것.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제가 한번 재연을 하자면 그거 들고 나와서 성문 앞에 나와서 자리를 깔고 왕궁을 향하여 세 번 절하고 왕이시여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빛나던 믿음을 회복하소서, 나의 죽음이 당신의 길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충신 우리아는 그렇게 눈물 떨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죽은 애 아이를 임신한 자기 아내와 인사도 하지 않고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 마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악을 대변하는 요압이라는 그 사령관에게 그 편지를 건네줍니다. 예, 요압은 실이 찍혀있는지 뜯어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요압은 누구입니까? 다윗 안에 있는 죄의 개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봐도 알까요 모를까요? 예, 벌써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갑자기 우리아를 불러 다윗이 혼자, 이건 뭔가 이상해. 속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쫙 그려보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다시 왔어요.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는 게 감이 딱 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편지에는 아니나 다를까 적에게 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퇴각하라 입니다. 우리아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버린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할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의 영이 알고 계시고 진리의 세계가 알고 있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의 발걸음이, 나의 호흡이, 나의 눈빛이, 그리고 나의 안색이, 그리고 내 삶의 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나단이 찾아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추상같이 호령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이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너 혼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고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옥좌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내려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다윗의 영광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는 그 이전에 빛나던 영광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남깁니다. 시편 51편은 불멸의 참회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범한 인간의 비망록.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자기의 내면을 다시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성령을 내게서 말소시키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1, 2부 예배 때 항상 하나님이시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은혜가 회복되면서 천 번도 더 넘게 불렀던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눈물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 삶은 이미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영광이 떠난 용서. 불의의 아들은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겠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고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그가 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적 세 가지 뒤집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죄는 네가 피해자야 원망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 번째 비결은 원인을 찾아라 입니다. 죄의 원인을 찾아라. 예. 죄의 원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빛을 조금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냥 나는 이게 좀 빛이 싫을 뿐이야. 좀 어두운 게 좋았을 뿐이야. 그런데 어둠에 들어가고 나니까 빛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와 멀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미음자도 듣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백이 내게서 계속되고 끝임없는 불화와 원망과 회의와 의심과 불신과 비판거리만이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얼굴이 야차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언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진상을 찾으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 21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그러나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주어를 바꾸고 허접한 것들을 주어로 갖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욕망의 왕궁을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태사에 앉아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아무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은 오히려 내 버려둠을 당한 거였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멀어져 있을 때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읽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제가 그 말 듣기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 그래 성경에 다 있는 얘기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아, 나 지금 그 얘기 생각하기 싫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분명하게 비춰주사 제 안에 있는 죄의 실상, 불신앙의 실상, 허위의 실상, 거짓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뭘 기대하십니까? 의사가 정직한 얘기를 하기를 바라죠. 아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당뇨 조금 있고요. 고지혈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좀 안 좋아요. 종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한 다섯 개 좀 있고 이것저것 좀 안 좋네요. 관절도 좀 안 좋고 머리도 좀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니죠.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집회 오시는 LA의 강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 수술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중보기도 제목을 요청하면서 정확하게 중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조직검사를 했더니 예, 악성 종양인 게 분명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수술하는데 6.5cm짜리 종양이 왼쪽 폐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폐를 완전히 절개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림프노드에 1.5mm짜리 암세포가 또 발견돼서 이게 전이가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또 이제 긴 항암치료를 또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그걸 덮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원인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덮어라가 아니라 떼어내라예요. 떼어내라. 예? 떼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에게 그런 갈무을 했어도 바로 거기에서 죄의 진상을 드러내고 떼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쪽팔리는 거죠. 예. 체면 완전히 가는 거죠. 이야 세상에 세상에 다윗이 시편 한 100편은 썼대는 그 다윗 아니야? 우와 세상에 그럼 그거 다 가짜였어? 우와 세상에 야 시험 드는 사람 많겠는데 이스라엘에? 우와 허 앞으로 디귿자로 이름도 짓지 말아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스스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가 줄을 묶고 이렇게 서가지고 앞에다가 죄 지은 옛날 임금 다윗 해가지고 이렇게 써붙여놓고 그리고 돌을 갖다가 놓고 나를 돌로 때리세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에잇! 그러면 안 때릴 줄 알았냐? 에잇! 성경에 가늠한 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너를 돌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덮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형제 살해에 그 좋은 글씨를 안고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형제를 죽인 자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오는 죄와 벌이 너무나 너무나 중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윗도 아마 그래서 은폐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떼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안개봇, 세 번째 오퍼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탕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인을 찾아라. 예, 두 번째는요? 떼어내라.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맡기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세 번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의 탕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떼어내신 것은요, 다윗을 떼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다윗의 죄를 떼어내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일본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역사적인 죄, 그거 죄입니다. 그 죄를 일본인들에게서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본인에게서 떼어내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죄와 그리고 그 범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녀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드러낼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야지 정직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서 혼나고 비겁하고 하지 못하고 능력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몰아세우면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이 필요합니다. 예, 탕감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그 몫을 내가 떠안아줄게. 너의 연약함을 내가 져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래서 벌을 받으면 용서 없이 분명히 벌을 받게 하셨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용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마 처음부터 용서할 마음을 미리부터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너의 잘못을 내가 다 그대로 떠안을게 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바로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덮어서 어두움에 있는 대로 내어버려둔 채로 있도록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렌트겐처럼, 엑스레이처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떼어내셔서 내가 죄가 되지 않도록, 죄를 죄되게 하시도록 내게서 떼어내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참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주님은 우리를 감싸안고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만이, 은혜의 탕감만이 우리를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은혜의 보장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비춰주실 때는 우리는 안심하고 회개해도 됩니다. 물론 체면 상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었던 걸 드러내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간악한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사지로 몰았고 죽게 내몰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로 실제로 나의 마음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서 죄를 떼어내서 죄가 내 자신이 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내 안에 다시 빛이 지배하시고 내 안에 다시 떳떳함과 당당함이, 순결함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중독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의 정욕과 허영과 탐심과 그 어떤 것들로부터 언제부터 얽혔는지 모르게, 어디까지 떼어내야 될지 모르게 전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왕노릇하던 저에게 우리 주님은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되게 해야 되니까 저를 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신에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기록을 덮어주리라 하십니다. 저의 공소장, 저의 죄의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는 대신 짊어지고 너의 이름을 책임지고 너를 변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큰 암수술을 하고 나서 또 그런 일을 할 만한 일을 또 되풀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늘 화해 상태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를 은폐하고 덮고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지 밀어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탕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늘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해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탕감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억눌리고 짐진 사람들, 그래서 뭔가 은폐하고 어둠 속에 마음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의 것을 내어놓으라고,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그 짐을 덜어줄게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그 화해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마음의 성소들이 회복되고 마음의 빛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화목해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진정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망과 증오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내가 화목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죄는 죄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탕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죄를 은폐하며 사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 그와 같은 아픔과 어둠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나도 주님처럼 탕감해주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화목해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우리에게서 떼어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공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또 우리의 멍에들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죄의 형벌을 주님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하나님,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의 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그림자들을 주님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